사서 허리춤에 떨어지며 Thank you. 저는 사랑을 몰랐던 날 사랑을 알기 전 그저 빈자리가 싫어서 빌려준 내 옆자리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운명 바로 숙명 같아요 오늘 말을 없게 하고 눈물도 닦아주면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제 그대에게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에 낯설던 날 사랑을 알기 전 그저 빈자리가 싫어서 빌려준 내 옆자리 시간이 지나 보니 당신을 알려서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숙명 같아요 오늘 말을 없게 하고 눈물도 닦아주면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에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말을 없게 하고 눈물도 닦아주면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에 사이로 어머님이 보인다 그리운 나의 어머님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가신 어머님 자식 나 키워보니 그 심정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도 벗삼아 이제는 편히 쉬세요 못난 자식 당신을 그립니다. 다시 모두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멀리 해당화 사이로 어머님이 계신다. 보고픈 나의 어머님,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가신 어머니. 자식 낳아 키워보니 그 은혜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파도 벗어나 이제는 편히 쉬세요. 우려 자식 당신을 그립니다. 다시 모두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자식이 죽어서 탄식해도 낡은 이마이로 서산에 태지네. 저 봅니다.

Thank you. 그대를